눈을 감고 아직 여기 서 있어. 사막과 바다 가운데 길을 잃고서 여전히 헤매고 있어. 어디로 가야 할지 yeah. 이리 더 많을 줄 몰랐어. 가지 못한 길도 갈 수 없는 길도. I never felt this way before. 어른이 되려는지 난 너무 어려운 걸 내 길이 맞는지 정말 너무 혼란스러. Never leave me alone. 그래도 믿고 있어. 믿기지 않지만 지니고 방황하는 너 숨어있어 이 좌절도 난 미안해.